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과 하나님은 같습니다. 영광과 권능이 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마가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특별히 이 마가복음 전체 속에서 치유하는, 치료하는 사건들을 많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지만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이 16장 가운데 다른 복음서 긴 것보다도 이 자그마한 이 작은 성경 속에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고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원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이 상에서 나온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그랬는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받는 그 상, 이것이 이제 좋은 소식, 이렇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상 얻을 만한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돼요. 전해. 그 복된 소식 중에 그분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많은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은, 다 하시고자 하는 뜻들은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신다. 그걸 전능하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이 치유의 사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또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은 꼭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시고 꼭 오시는 분이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귀신 들린 그 거라사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배를 타고 제자들 그냥 건너가셨어요. 왜 가셨는가? 한 사람 만나러 가십니다. 한 사람.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무덤 속에서 살면서 막 사람들이 붙잡아도 쇠사슬로 묶어도 다 뜯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이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막 이렇게 정말 군대, 적어도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 무지막지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에 배를 타고 가셔서 데카폴리에 있는 거기로 가신,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자,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또 건너오십니다. 왜 건너오셨을까? 오늘 이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 여자는 지극히 낮은 여인, 부정한 여인. 한 사람은 고귀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성전 대신해서 멀리 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회당, 또 예배당, 교육하는 학교, 법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회당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으로는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주관하고 이런 사람이죠. 자, 이 고귀한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예수님은 고귀한 사람이나 천박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또 거룩한 사람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다 찾아오신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같은 사람, 너와 같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찾을 만한 자는 다 찾아서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만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느 날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나를 찾아서 거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끌어오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빵을 타라든지 동천교회에 오시긴 하죠. 거기 오셔서 빵을 먹으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생전 처음 교회를 가가지고 그 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드디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뭐 가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드디어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신 또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을 만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21절부터 24절 그런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왔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손을 얹으셔서 그 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유대교는 그 당시에 이 막강한 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회당장은 더 그렇죠. 회당장. 자, 유대교의 이 지도자인 이 회당장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있는 이 청년 예수,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형편없이 생각하는 그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은 이 회당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어요. 큰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는 유대계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여러 각 나라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분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엎드렸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주여,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가겠다고 하신. 그래서 가십니다. 24절 이후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냥 가십니다. 왜 어디가 아프냐, 왜 왔냐, 너는 회당장인데 한마디 안 말씀 안 하시고 가자. 그냥 가시는 주님이죠. 그가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그냥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인도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뒤로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스치기만 하도록 내가 낫겠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그 간구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나섰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게 살지어다.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 삶의 힘든 일이라든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분 앞에 마음 정성을 다해서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세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체면 없고 주님 만나는데 체면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다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0절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들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도 같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뭐 여기 보면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시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게 아니죠. 어떤 믿음인가요? 저분이 병을 고친다더라. 내 딸이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저분에게 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간구하면 낫게 해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요. 지금 어떤 믿음을 그에게 선사하고 있냐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중간에서 만나게 하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낫는 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딸이 죽었지만 살아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해주셨어요. 또 이 혈병 앓는 여인도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옷만 스쳐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이것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불씨를 보시고 그 불을 피워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그 34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구원했다는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모든 것을 놓여서 건강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믿음, 내가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라도 주님께 오면 그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병이 낫기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야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던져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없네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는 역사를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분이 하실 그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은 참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25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의 원인은 뭐 설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이 자궁 속에 종양이 있었던지 하여튼 계속 12년 동안 피를 흘려.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어떤 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한 것 중에서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해서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그의 몸에 닿는 모든 것도 부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 올 수가 없어요. 집안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하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부정하니까. 자식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있다곤 하지만 뭐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자, 두 번째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의사가 뭐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독한 약도 먹여보고 뭐 다 해봤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의사가 한 번에 딱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인에게,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 보면 한 사람 의사가 아니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녀왔는데 그 많은 의원들도 다 못 고쳤어요. 그리고 의원마다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하려다가 지금 다 이제 몸이 더 힘든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다 허비했다. 있는 것도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있는 거 다 날렸어요. 재산도 다 날라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거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한번 이 중병에 걸리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지 말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잘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재산도 다 날려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여인이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보지 못했다. 전혀 차도가 없어요. 육체적인 괴로움만, 마음의 괴로움만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도리어 더 중해졌다. 그래서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제는 걸어다니기도 힘든 거죠. 간신히 살는 생명만 붙어 있어요 지금.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여인이 이제 변화의 어떤 이 숨통을 트는 것이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뭐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 스스로도 내 귀에 자꾸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내게도 응답하십니다. 내게 자꾸 이 소문을 자꾸 내 귀에다가 들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을 내 마음속에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냥 한번 그냥 예수님이 계셨었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어요. 상태는 절망적이지만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오직 유일한 희망이 되는 사람, 소망이 되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거든요. 다른 게 많으면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중에 예수도 있고 이게 불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선택할 게.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 없어도 다른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유일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지 다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이 태국도 그렇고 제가 라오스, 태국 뭐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전도하면 특별히 태국이 제일 힘든 이 전도지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오케이. 예수님 믿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전도하면 Yes,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예수님 믿겠대요. 드디어 전도가 성공했구나.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절에 가 앉아있어요. 왜 지난주에 왜 교회 안 오고 절에 갔냐 그러면 아, 나 부처님도 믿는다. 예수님도 믿지만 부처님도 믿는 거예요. 또 다른 신도 또 믿어요. 그러니까 다 믿는데. 이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내가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랬어요. 지금 다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순간 완전하게 나은 것을 그가 몸에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가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동시에. 야이로의 믿음, 이 여자의 믿음, 뭐 이기적인 믿음이든 좀 미신적인 믿음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으시다. 이런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면 구원 얻을 믿음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병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면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안에서 병을 고치실 때, 뭐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단체로 고치신 적은 없습니다. 문둥병자 10명 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 10명을 다 고치시긴 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고치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갈 대로 갔지만 10명을 단체로 고치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단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만남, 개별적. 여기도 두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시지만 먼저 야이로를 만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 여인을 또 만났습니다. 개별적 만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모두에게 뭐 이게 통째로 은혜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겠죠. 그건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 받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 자체가 다 은혜 받은 것처럼 그게 아니고 민족은 구원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우리 안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누군가 와서 뒤에 와서 손을 댔다.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정말로 모르신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와서 고백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런 것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31절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많이 막 미는데 뭘 모르겠는데요. 잘 보시면서도 그래요.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 손을 댔어요. 그러나 일대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접촉을 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지금 이 여인만 딱 따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잖아.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막 예수님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니까 다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나은 거죠. 병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대일로 딱 접촉이 된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 가치가 아니고 이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떨었을까?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다 쳐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렸다. 33절 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렸다. 이 두려워 떨며 이것은 거룩한 떨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아, 이분이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 아무에게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엎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엎드리지 않아요, 원래. 서서 뭐 악수는 해도 사람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의 병을 고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 여인은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마음에 소문만 듣고 와서 그랬는데 진짜 나섰거든요. 아, 이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거룩한 떨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럴 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무게는요,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존재의 그 경외감은, 그 무거운 그 무게는요, 내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나와서 경외함으로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인데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뭐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편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만일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뭐 사형제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사형을 당해야 돼요. 있다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제가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집사님 아들을 내가 살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재현이를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을 대신 죽이고 쟤를 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가차없이 죽이신, 사형당해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들 대신해서 정말 모질게도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무서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노래할 때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이시고 와. 너무 가벼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차 없으세요. 이 여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낚으셨습니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의 이 메시지가요, 정말 귀한 거거든요. 첫 번째, 따라, 이렇게 부르죠. 따라, 따라. 왜 이렇게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실 더 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 따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구원 얻을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나왔지만 병만 고치러 나왔어요. 지금 그분만 남았네요. 병을 고칠 것 같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제는 구원 얻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환경에서 어떤 원인을 가지고 다 이 교회에 나온 것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최종적인 그 결론은 뭔가 하면, 나는 구원 얻을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병고치러 나왔든지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나왔든지 뭐 자녀 때문에 나왔든지 어떤 원인에 나왔든지 부모가 끌고 나왔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얻을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 선포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주님 오늘도 제가 죄를 졌네. 괜찮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 믿음 있잖아. 내가 너 믿음 주었어. 괜찮아. 내가 은혜로 네게 믿음을 줘서 너 구원 받았거든. 괜찮아. 괜찮아. 날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평안을 지난 12년 동안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이 여인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평안.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가라는 평안. 하나님과의 평안, 이웃과의 평안, 자신과의 평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놀라운 평안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12회, 12년 동안이나 참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점점 병이 중해져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지금 치료는 받았는데 더 이상 병이 이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아마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을 것이고 예수님 부활의 현장까지 승천의 현장까지 계속 따라갔을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오늘 이 5장에 보면 부정한 두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은 중년 여성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으면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도 부정했고 야이로의 딸도 죽어 넘어져서 부정한 12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12살인 이 딸. 공교롭게도 12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12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12은 다 알았다. 우리는 다 혈루병자와 같은 사람들, 야이로 딸처럼 다 죽어 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베푸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믿음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 두 여자하고 접촉하면 부정합니다. 레위서의 범위, 레위기는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만져도 부정하고 혈루병 환자 만져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두 여인이 부정하지 않은 분과 접촉이 돼서 온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만 만지면 깨끗해집니다. 부정의 반대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성결. 부정한 사람들은 이 성결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지는 건 다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면 부정하지 아니하신 그분만 만나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술이 부정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접촉하러 왔어요. 주님을 만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온 거잖아요. 이 저녁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저녁에 내가 주님을 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포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다 나았느니라, 구원받았느니라, 이 선포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지 고난에 처했든지 힘든 일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만남을 갖는 그 순간, 주님과 접촉되는 그 순간에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들, 부정한 것들이 다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접촉을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만나줄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분과의 만남을 갖는, 그분과의 접촉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건강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